4월 21일 목요일. 음란과 부정함을 버려야 주님이 영원히 구하십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동쪽 방향으로 향하는 문으로 인도했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방향으로부터 나오고 있었다. 그분의 목소리는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인해 빛이 났다. 내가 본 환상의 형태는 주께서 그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오셨을 때 본 환상의 모습과 같았고 또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본 환상의 모습과 같았다. 그래서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가 엎드렸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방향으로 향한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안쪽들로 데리고 가셨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나는 성전 쪽에서 누가 내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한 사람이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을 곳이며 내 발이 있을 곳이다.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내가 영원히 살 곳이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다시는 그들의 창녀짓으로나 그들의 산당에 있는 그들의 왕들의 시체로 인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내 문턱 곁에 자기 문턱을 두고 내 문기둥 곁에 그들의 문기둥을 두며 그들과 나 사이에 벽을 두고서 그들이 자행한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그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진노해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제 창녀짓과 그들의 왕들의 시체들은 내게서 멀리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사람아, 성전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의 모양을 측정하게 하여라. 그리고 만약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과 그들이 부끄러워하면 그 성전의 모양과 그 배열과 출입구들과 전체 모습과 모든 법령과 모든 법도와 모든 율법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보는 데서 기록해 그들이 그의 모든 법도와 그의 모든 법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행하도록 하여라. 이것이 성전의 법도다. 산 꼭대기 주변의 지역은 지극히 거룩할 것이다. 이것이 성전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성도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입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동쪽을 향한 문으로 데려고 갑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무너진 성전과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선지자는 형언할 수 없는 음성과 형상 앞에서 경외함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백성,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시키고자 다시 찾아오신 것은 긍휼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에스겔이 성전에 들어가자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온전한 회복은 인간의 가르침이나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참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처소.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보좌의 처소요, 하나님의 발을 두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시기에 성전에 매여 있지 않으시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성전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회복된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는 그들이 영적 음란과 부정함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에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은 회복된 성전을 백성에게 보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음란과 부정함을 멀리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와 영광을 누립니다.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묵상 에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뉴욕에서 버스를 보는 한 흑인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기도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의 버스를 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버스를 타는 사람마다 지성소로 초대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버스를 타는 사람마다 무언가 뭉클한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승객들은 고단한 몸을 실은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의 밝은 미소와 친절함, 따뜻한 말 한마디, 가슴 울리는 음악 등을 통해 주님의 빛을 경험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평범한 버스를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예배처로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직장을 하나님의 지성소로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장이라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교회뿐 아니라 일터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중장부를 만들지 않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며 성경적 원리로 경영하는 것을 보여주어 직원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부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일하는 집의 침대 속까지 깨끗해지는 법입니다. 일터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일상의 영성을 펼칠 수 있어야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향기가 번져 주변에서 존경과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규현의 흘러넘치게 하라. 성탄절 묵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죄 때문에 그들과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의 회개와 개선을 위해 매를 드십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이유를 밝히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존중해 주시는 태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제거해야 할 죄가 있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깨진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제 마음에 음란과 탐심과 우상 숭배가 가득해 있기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사건을 통해 이제는 돌아오라 하시는 주님, 제 악함을 회개하여 보니 이제 모든 영육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부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